everybody. Welcome to the Bangtan Room. Yo, yeah, yo, yeah, 시작해볼게. 방탄룸 소개. 어디부터 가볼까? 여기 이건 Snoop Dogg의 Dogg Style. 명반 중에 명반, 얼마나 멋지냐. 그 옆에는 Jay Diller. 모두들 꼽아 힙합 프로듀서 중 제일러. 여기에는 Michael Jackson. 비례, 척 보기만 해도 정말 가치가 stacking. 여기에는 바로 이 머신. 역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줬지. 그 위에는 Imposter. 한때 이 파괴를 뒤흔들었던 바로 그 전설의 Monsters. 그리고 check it out. ASR10 칸에 팀버 냅툰도 썼지 한때. 왠지는 모르지만 가격도 착해. 그 위에는 이 간지나는 데크들. 탐내지 마라 전부 단종됐거든.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개 없는 귀여운 피규어들. 그 위에는 피규어가 하나 더 있지. Ayo, what's up, Jay? What's up? Yeah. Now I choose myself. Yo, yeah, yo, yeah. 내 이름은 Rap Monster, and I rap non-stop. 내 랩은 취미 꿈 듣기이자 적성. 19살의 랩 천재 정에서 매들은 전부 내 데뷔를 겪네. And our name is 방탄소년단. 힙합 좋아하는 애들 여기 모여봐. 라리다리, we like to party. 너를 위해 비워줄게 한 자리.